진리의 메아리, 에리카 현대 방송국입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 하는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기조를 하나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7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 뉴스. 교내외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는 VOH 뉴스.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단신입니다. 2018학년도 1학기 글로벌 학습 공동체 참여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2018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K-MOOC 강좌 수강 신청 진행됩니다. 2018학년도 홍콩 폴리유 서머스쿨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2018년 8월 조기 졸업 희망자 신청이 실시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글로벌 학습 공동체 참여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며 함께 공부하고 싶은 에리카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모집 기간은 2018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3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2018년 3월 14일 수요일부터 5월 2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3명 혹은 4명을 팀으로 해야 하며 참가하시는 학우들에게는 활동 공간 대여 및 팀당 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 031-400번에 4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에 2018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제팀 주최 하에 신입생 또는 편입생, 외국인 유학생 약 220명이 참여했습니다. 국제팀은 학사, 졸업요건, 수강신청 등의 학사 정보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와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보험교육, 범죄예방교육 등을 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에리카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인 한밀레도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K-MOOC 강좌 수강신청이 진행됩니다. 2018학년도 1학기부터 K-MOOC 강좌 중 에리카 창의융합교육팀에서 지정한 강좌를 수강할 경우 일반교양 1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양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3월 8일 목요일까지 가능하며, 수강 후 이숙증 및 수강 소감문을 작성하여 6월 29일 금요일까지 한양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지정된 강좌는 흔들리는 20대 청년 심리학과 부와 빈곤의 글로벌 지도입니다. 수강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리카 캠퍼스 창의융합교육팀 031-400번에 5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학예 방학 동안 진행되는 홍콩 폴리 유 서머 스쿨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은 3월 6일 화요일 오후 12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최대 20명까지 선발됩니다. 학예타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중복 참가 불가하며 최대 자비 유학 6크리디트 또는 어학 연수 3학점이 인정됩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리카 캠퍼스 국제팀 031-400번에 4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조기 졸업 희망자 신청이 실시됩니다. 조기 졸업 신청은 2018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 5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이고 학번별 기준에 따라 일정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 시 소속 행정팀으로 신청서 및 학기별 성적 조회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조기 졸업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의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내 외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린 VH 뉴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취재의 황혜림, 엄지욱,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김아리였습니다.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부터 말 못할 고민들까지 모든 고민을 들어주는 방송 보호상담소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아리입니다. 너도 그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에 빠지셨나요? 새 학기가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나요? 아니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어떤 고민이든 혼자 해결하려면 어려운 법 저에게 털어놓으세요. 설레게 오늘의 주인공은 익명으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현재 21살의 평범한 여대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고민일지 주인공의 고민을 들으러 가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사이가 좋았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참았거든요. 제가 먼저 솔직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친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소중한 존재였고 그 친구에게 저도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한 달 전쯤부터인가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친구가 비행기표 예매부터 숙소 예약까지 모든 걸 저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 있죠? 알바 때문에 바쁘다, 기숙사, 타지에서 생활하느라 마음이 힘들다 라고 말하면서요. 저와 친구 모두 알바를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타지 생활하는 친구는 얼마나 힘들까. 집에서 생활하는 내가 덜 힘들겠지. 여행 계획만 같이 세우면 되지 싶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범계에서 꼬박 지하철로 2시간을 달려 친구가 있는 회계까지 가기도 했지만 친구는 기숙사에서 쉬다가 20분이나 늦게 오기도 하고 피곤한 친구를 위해 달달한 커피 기프티콘을 자주 보내주기도 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카톡뿐.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는데 뭔가 쓸쓸한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자꾸 간지러워 한쪽 다리 하늘로 날아 내 마음도 따라서 오를 것 같아 수줍게 간직했던 내 가슴 비행기표의 가격이 부담된다는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행지를 부산으로 변경했고 친구가 원하는 대로 기차표와 여행 일정을 짜서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그래도 친구랑 즐겁자고 간 여행인데 잘 놀고 오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행 내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신에게 맞춰달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배 아파서 밥 못 먹을 것 같은데 너 먹고 싶으면 먹어? 아, 다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은 이쁘던데 왜 이쁘게 안 나오지? 다시 좀 찍어주라! 이런 식으로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시간이 여기라는 돈을 아끼자고 제주도를 부산으로 바꾸고 무궁화호를 고집하던 제 친구는 부산에서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자는 말을 수없이 했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에는 비싸고 빨리 가는 기차로 바꾸자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기숙사와 가깝고 제 집과는 먼 역에서 내리자고 했어요. 이렇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친구가 조금은 미웠어요. 자꾸 물어만 봐 그래서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못된 아픈 말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포기할 수가 결국 친구가 원하는 대로 기차표를 바꾸었고 저는 언짢았지만 별말 없이 친구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이렇게 찝찝하게 서운한 마음만 가득 남긴 채로 저희의 여행은 끝이 났어요. 몇 시간 뒤 친구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더라고요. 여행 정말 즐거웠다. 너랑 가서 좋았다. 사랑한다. 등등 라는 말들로 가득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차마 이 문자에 나도 좋았다, 다음에 또 가자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줄 써서 보내고 그 뒤로는 친구랑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평소에는 정말 마음도 잘 맞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 주인공님, 그 친구는 주인공님이 항상 먼저 챙겨주니까 그 호의를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그 친구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속마음을 터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나면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를 추천해 드릴게요. 대화가 필요해. 매일 보는 얼굴 싫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재밌었어. 간단한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잘해.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니야.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린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오늘 이렇게 익명의 주인공의 고민을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친구분에게 솔직한 주인공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보다 더욱더 돈독한 우정을 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어떤 고민이든 다 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굳이 사연을 보내지 않으셔도 제 목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또 지금 듣고 있는 이 노래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끄러운 알람이 새벽부터 날 계속 재촉해 쫓기듯 나선 집 밖은 틈없는 벼랑 끝 같아 뭘 하고 있지 하니 뭘 해야 하지 답이 없는 메아리 나 왜 밖에서 치고 엄한 곳에 다 와구리해 지금까지 기획 연출에 제작부 강혜비 기술에 기술부 장진혁 그리고 진행이 아나운서 김아리였습니다. 브이오에이치 칼럼 미투 위드 유 평창 올림픽의 열기가 가득했던 겨울 대한민국에선 성범죄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일파만파 일어났습니다. 미투 운동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운동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이후 본격적으로 미투 운동이 시작됐고 현재까지 많은 배우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성범죄 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외침은 여성들의 현실이 담긴 고백입니다. 미투 위드 유 용기 있는 고백과 그에 대한 지지를 통해 우리 사회는 성희롱이 농담으로 둔갑하지 않는 세상, 정당한 지적이 예민함으로 치부되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리카 한대방송국 보도부였습니다.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하는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기조를 하나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월 7일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진리의 메아리,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